당신의 모습이 보인다. 가슴에 기대어 수줍던 그 모습이 세월은 흘러서 당신은 떠나고 남겨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데 아 당신은 이 마음 몰라 어두운 밤 지새 눈물이 마르면 당신이 잊혀질까 당신